없는 그 순간에도 나는 그대를 생각할 거예요. 수많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. 사람이 사랑을 기다리는 일이 떠나지 말아요. 영원한